HUBS. 출발 드라마 여행. 매주 수요일 우리를 설레게 했던 드라마들을 만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이제 정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긴팔을 입으면 덥고 슬금슬금 에어컨이 생각나는 날씨가 연속되니 말이에요. 이러다 또 금방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혹시 청춘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청춘은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으로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쳐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청춘을 보내고 계신가요? 첫사랑에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고 꿈을 향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잠시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대로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볼 드라마 속 인물들은 어떤 청춘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궁금하다고요? 노래부터 만나볼게요. 김예림, 행복한 나를.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날. 이번 주 출발 드라마 여행. 오늘 만나볼 작품은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입니다. 어? 왜 시리즈냐고요? 응답하라 1997, 1994, 그리고 1988까지 어떤 작품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욕심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TVN에서 방송했던 레트로 드라마 시리즈로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팀의 작품인데요. 청춘의 가슴 설레고 뜨거운 사랑을 다루면서도 가족의 따뜻함과 성장 드라마적 면모도 잘 담아내 많은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아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남편 찾기 때문이었죠. 응답하라 시리즈가 방영될 당시 저는 매주 본방사수를 했을 정도로 이 작품을 좋아했는데요. 볼 때마다 누가 진짜 남편이지? 하는 궁금증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10cm 봄이 좋냐.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붙어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아직 겁나 피곤하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발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그럼 이제 각각의 응답하라 시리즈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시리즈의 포문을 열었던 응답하라 1997은 90년대 학창시절을 함께 보냈던 두 사람, 성시원과 윤윤재의 달콤 살벌한 로맨스를 보여줍니다. 극중 두 사람은 동갑인 설정인데요. 티격태격하면서도 달달한 로맨스가 눈길을 끌었었죠. 두 번째로 방영됐던 응답하라 1994에서는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일곱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전라도부터 경상도까지 아주 다양한 지역의 사투리를 듣는 재미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성나정의 남편 찾기도 흥미진진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 시리즈인 1988에서는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의 우정 이야기를 담아냈는데요. 어남택 그리고 어남류 기억나시나요? 방송이 끝난 월요일 아침이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옥신각신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NCT 드림 주인공 아주 오랜 얘기처럼 당연한 것들이 있어 누구든 똑같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말할 수 뭐 해 줄리에스 로미오 당연히 미녀하며 야수고 날 보면 먼저 사람들은 떠올려 너의 이름 I wanna tell you love to you 아무도 바꿀 수 없게 그렇게 정해진 거야 love you 24/7 나의 주인공 항상 깜빡거리는 가로등마저 스팟라이트처럼 느껴지게 해 주변이 반짝거려 너와의 모든 순간 영화 속의 장면처럼 머릿속에 지나가고 와 있어지 클라이맥스 대사처럼 스킨 보는 연습했던 말 넌 내 삶의 주인공을 담고 싶어 영원히 I wanna tell you love so you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네 자리는 대체 불가야 너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공 반짝반짝 오늘의 스타 다양한 캐릭터, 다채로운 연기들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스타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별이 떴을까요? 오늘 소개할 배우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에 펀치란 키, 모델 같은 비율까지 겸비한 배우 유연석 씨입니다. 유연석 씨는 2003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에서 유지태 씨의 아역으로 출연하며 영화계에 데뷔했는데요. 이후에도 건축학개론과 늑대소년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쌓았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주로 악역을 연기해왔는데요. 그러던 2013년 응답하라 1994에서 다정한 야구유망주 칠복형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많은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칠봉이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유연석 씨의 멋진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수란과 크러쉬 노래입니다. 러브스토리. 어느 날 우연히 널 만났죠. 보고 싶어 그렇게 사랑이 왔죠. 아무 생각 없이 너만 불러요. 강아지처럼 아니 고양이처럼. Yeah. I just love you. 말도 안 돼. 내 맘이 널 두근대게 안 돼. 올 듯 말 듯 이유도 없어. 멋대로 매일 널 안고 싶어. I love you, love you. 이젠 너도 말할 때 됐잖아. Do you love me like I love you? I wanna be your star. You show me a star. 넌 me push out while you. 나 이대로 숨이 멎을 것 같아. '청춘' 그리고 '레트로' 이 두 가지 요소는 늘 흥행 불패의 공식이 되는 것 같아요. 촌스러워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청청 패션, 새빨간 머리띠, 그리고 추억의 노래들까지 그 시절을 살아본 적은 없지만 마치 나의 청춘을 돌아보는 듯한 아련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의 성공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영화 써니인데요. 써니는 2011년 개봉한 영화로 고등학교 친구들이자 칠공주 써니의 멤버였던 주인공 나미가 어른이 되어 옛 친구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 또한 레트로의 향기를 한가득 느낄 수 있는데요.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정 이야기도 다루며 큰 사랑을 받았죠. 저는 이 영화를 부모님과 함께 관람했는데요. 그땐 그랬지 하며 추억에 잠기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오마이걸 한 발짝 두 발짝 프레젠트라는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선물, 그리고 현재. 어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은 현재, 바로 지금, 눈앞의 시간이라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응답하라 1994 속 내레이션의 일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얼마나 감사하고 선물 같은 하루인지 잘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잠깐 멈추어 생각해보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흘려보낸 오늘 하루를 청춘이라고 회상하며 그리워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의 출발 드라마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HUBS